어화 청춘 소년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 그 아니 원통한가 당대의 일등 미색 곱다고 자랑마소 서산에 지는 해는 어느 누구가 잡아매며 동해요소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 어려외라 운주유악 창자방과 동남제풍 제갈공명 경천위지무공조화 효장망가 바야스네 솔통하구나 그런 노른 한번 죽음을 본면하고 어리도다 진시황은 만리장성 널리 쌓고 아방궁을 높이 짓고 동남동여 오백인을 불사약구하려고 삼신산에 보냈더니 소식조차 돈절하구나 그러한 만고여 홍웅 사적이 남아있건만 조로 같은 우리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육진상포 7매로 상하를 칭칭 동염매여 소방산대 트리에 덩그렇게 놓였다가 풍망산 천 찾아가서 사토로다 집을 짓고 송죽으로 우를 삼아 두이견 접동이 것이로구나 자손들이 늘어세서 병토제를 지낼 적에 어동육서 홍동백성 좌포우해 늘어놓고 7, 8천 영근 친척 지청 앞에 엎드리어 고성통과 구름운들 무슨 소용 있단 말가 사후에 만반지수 차려놓은들 무탐여 먹는 줄은 어이 알며 오니 온 줄은 어이 아나 아서라 조로 인생이야 안수 장님의 뜬구름이 이러구나 살아생전에 먹고 쓰고 할 일을 하면서 잘 살아를 봅시다.